eyes, my ears, my hands, my feet, my lips, my heart, my soul remembers you. 그가 미소 지어도 그댈 지웠는데 아직까지도 난 왜 이제 시간이 그대의 모습을 지우고 그대로 가득했던 내 맘을 비워도 내 몸이 그대 내 몸이 그대 기억해 기억해 아직까지도 난 그대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지우고 그대로 가득했던 시절 지는 그 기억 미워질수록 대면처럼 다가와 그 기억 내 몸속에 숨을 쉬는가 언제쯤 어둠 속에 눈을 감을까 어쨌든 앞을 걸어가도 너 뒤돌아서도 너 지나가는 인기척 해서도 그대의 기억 아직도 그대 때문에 미쳐 Because